HUBS. 리슨 투 싱어. 매주 노래 뒤에 감춰진 가수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행을 떠날 민다연입니다. 저번 2시간 동안 아이유, 보아씨와 함께 했는데 혹시 공통점을 눈치채셨나요? 네, 맞아요. 솔로 가수라는 공통점인데요. 오늘도 역시 솔로 가수로 찾아왔습니다. 과연 누굴까요? 한때 원더걸스로 활동했고 요즘은 케이팝의 퀸이라고도 불린다고 하는데요. 감이 오시나요? 오늘은 가수 선미 씨와 함께합니다. 선미 보랏빛 밤. 4월 27일, 여섯 번째 라디오는 가수 선미와 함께합니다. 선미는 처음부터 솔로 가수가 아니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선미는 원조 짐승돌 2PM이 소속된 JYP에서 2007년에 원더걸스로 데뷔했습니다. 예쁘기만 하고 매력은 없는 애들과 난 달라 달라 라는 자신감 있는 노래로 데뷔한 있지도, 저번 시간에도 다뤘던 밴드 그룹인 데이식스도 모두 JYP 소속이죠. 이 정도면 실력은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선미는 원더걸스의 데뷔 앨범인 아이러니를 시작으로 24시간이 모자라, 보름달, 가시나 등의 노래를 통해 실력파 댄스 가수로 자리를 잡게 됐는데요. 여러분은 선미 노래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여성스러움, 엉뚱함, 섹시 이미지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가수가 선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인지 신곡들을 처음 들었을 때 와, 이번에도 컨셉 진짜 잘 잡았네 라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면 자연스럽게 노래를 계속 흥얼거리고 있더라고요. 선미의 곡들이 중독성이 강하고 본인만의 스타일이 묻어있어서 팬들에게 더 사랑받는 것 같지 않나요? 선미 24시간이 모자라. 선미는 2013년 8월에 싱글 앨범인 24시간이 모자라를 발매하며 가요계에 화려하게 컴백했는데요. 이때부터 솔로 가수의 길이 시작됩니다. 2012년 즈음 박진영의 제안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이 곡은 남자를 통해 감각적인 사랑에 눈뜬 여자의 마음을 담은 댄스곡이라고 해요. 특히 곡의 시작부터 흐르는 시계 초침 소리가 짜릿한 초조함과 긴장감을 주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이 곡에서 가장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구두가 아닌 맨발로 나온 점이 가장 신선하게 느껴졌는데요. 맨발로 퍼포먼스를 하는 게 더 농염해 보이고 더 매력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사실 선미는 데뷔 전부터 무지 외반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어서 굽이 높은 구두는 신기가 힘들었다고 해요. 늘 밝고 패셔너블한 선미에게 이런 아픔이 있었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맨발이 신의 한 수가 된 셈이죠. 가시나. 커지던 네 맘에 불씨 잘못 남은 거야. 왜 시간이 약인가 봐. 어째 갈수록 날 가셨나. 슬픈 아픔도 함께 무뎌지는 거야. 좋아 이제 너를 잊을 수 있게 꼭 같이 살래 나답게. Can't nobody stop me now. Try me. 나의 한계 원해 모두가 바보처럼 왜 너만 몰라. 정말 미친 거 아냐. 넌 왜 예쁜 날 두고 가시나. 방금 듣고 온 곡은 선미의 대표곡 중 하나인 가시나입니다. 여러분은 가시나 하면 어떤 장소가 떠오르세요? 저는 학교가 떠오르는데요.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춤을 따라하고 축제에서도 춤을 췄던 기억이 있네요. 고등학생 땐 노래 하나만 나와도 다 같이 떼창하는 그런 재미가 있었는데 대학생이 되고 가장 아쉬운 점이 바로 이런 거 아닐까요? 선미는 JYP 소속사에서 메이크어스라는 소속사로 옮긴 후 가시나라는 곡으로 활동하면서 다시 한번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선미는 한때 엄청난 인기를 받고 있었던 워너원을 당당히 제치고 인기가요에서 1위를 차지했죠. 아마 중독성이 강하고 따라하기 쉬운 안무 때문이 아닐까요? 동양적인 분위기에 세련된 멜로디가 저희의 귀를 사로잡은 것 같네요. 지금까지 숨겨왔던 선미의 다채로운 보컬과 솔로 아티스트로서 한층 더 성숙해진 모습을 보고 싶다면 선미의 가시나 추천드립니다. 선미 사이렌. 말고 나 그냥 너를 아프게 할 거란 걸 알잖아. 이 노래 뭐였지? 매주 유명한 영화, 드라마 속 OST를 소개하고 퀴즈를 맞히는 코너가 돌아왔습니다. 먼저 저번 주 정답부터 알려드릴게요. 이 드라마는 제가 어렸을 때 항상 챙겨보던 드라마였는데요. 추억이 새록새록하네요. 사립고에 다니게 된 세탁소 집 딸과 부잣집 도련님들의 사랑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감이 오시나요? 시켜줘 금잔디 명예소방관이라는 명대사를 남기기도 했죠. 네, 맞습니다. 정답은 바로 꽃보다 남자였습니다. 그럼 이번 주 퀴즈 시작할게요. 다음 나올 노래가 어떤 드라마의 OST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한대방송국 홈페이지 댓글창에 정답과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비투비 알뜻 말뜻해. 꼼짝 못하게 해 너는 나의 이외로움을 조금씩 조금씩 마취시키고 내 친구인 척 아닌 척 때로는 연인인 척 아이스크림처럼 샤뚜뚜뚜뚜 너는 나의 맘을 So 같은 네 맘을 알 듯 말 듯 네 맘을 애매한 우리 사이를 Tell me now Tell me 너를 바라보는 나의 눈빛이 뭘까 예전 같지가 확실히 달라 보여요. 원더걸스 이전의 솔로 활동에서는 되게 좋은 연기자였다면 지금은 연기자 이전에 자신이 즐거운 게 보여요. 특히 춤이 그래요. 이전엔 일을 잘하는 거였다면 지금은 노는 거죠. 선미가 인터뷰에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아,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겠다 하면서 계획적이고 계산을 하고는 하는데요. 하지만 선미처럼 우리가 현재 하는 일 자체를 즐긴다면 조금은 자유로워지지 않을까요? 나를 구속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이니까요. 이제 우리도 나 자신을 정면으로 드러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제작의 한다연, 기술의 천지인 저는 민다연이었습니다. HUBS